약속의 땅, 글 사람.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가 하루 종일 입가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 음악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다시 한번 그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여기 MBC FM이 있습니다.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샤가리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아쉬움은 반, 설레임은 두 배.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에겐 샤가. 젊음의 패션 시기의 오리엔트 샤가리,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이어 터지는 대학의 부정입학 비리, 호남권 총리를 뽑겠다던 대통령 공약의 변경, 주가 폭락, 실업률 증가, 경남 언양의 동양 나일론 공장 폐수 방출 소식.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대신에 봄철에 돋는 새순처럼 아주 반가운 소식 같은 거 없을까요? 오늘 얼었던 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얼음들도 그렇게 모두 사르르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인천 중구 관동의 김하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영화 레꽁페레 중에서 공모자들, 레꽁페레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벤자민 브래디, 더스틴 호프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대학 시절 공부는 물론 스포츠까지 만능이었던 오동생 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의 표정엔 왠지 그늘이 져 있습니다. 벤의 졸업 축하 파티 날, 정작 주인공은 자기 방에서 움직일지 모릅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These are all our good friends, Ben. Most of them have known you since.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이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요. I guess about my future. What about it? I don't know. I want it to be... To be what? Different. Is anything wrong? No, no. We're just on our way downstairs. Hey, there's the award-winning scholar. We're all very proud of you, Ben. Thank you, Mrs. Carlson. Is that the new car out there? That little red whop? That's 부모님한테 떠밀려서 억지로 파티장에 나간 벤. 아버지는 벤의 졸업 선물로 빨간 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지들은 저마다 축하의 말을 던집니다. 벤이 자랑스럽고 장하다는 것이죠. How are you, track star? Just fine, Mr. Loomis. Listen, everybody. I want you all to be quiet. I've got Ben's college yearbook here, and I just want to read you som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Ben. Be quiet, please. 스키팀의 주장, 토론의 부장, 대학신문 편집부장, 아들 자랑에 신이 난 벤의 어머니. 하지만 그런 칭찬엔 진절머리가 난 듯 벤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벤. 그의 방에 갑자기 로빈슨 부인이 찾아옵니다. 오, I guess this isn't the bathroom, is it? 벤, 미안. 화장실인 줄 알았어. Fine, thank you, Mrs. Robinson. The bathroom's down at the end of the hall. 로빈슨 부인은 벤의 아버지와 동업 관계인 로빈슨 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다소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의 여인입니다. Oh yes, I forgot the track star doesn't smoke. Is it a girl? Is what a girl? 화장실을 가르쳐 주었지만 부인은 나갈 생각을 안 씁니다. 오히려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Well, congratulations. Thank you. Oh, Benjamin, I want to ask you something. What? Will you take me home? What? My husband took the car. Will you drive me home? Here, you take it. Do you know how to work a foreign shift? You don't? No. Let's go. 땡큐. Will you come in, please? What? I'd like you to come in till I get the lights on. What for? Because I don't feel safe till I get the lights on. 집에 도착한 로빈슨 부인은 벤에게 들어가서 불을 켤 때까지만 자기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죠. 어두운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핑계로.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벤은 로빈슨 부인과 단둘이 있는 게 영 불편합니다. 벤이 자꾸만 가겠다고 하자 오히려 로빈슨 부인은 그의 말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이 올 때까지만 함께 있어달라고 하죠. 자신에게는 정신분열증이 있다면서요. 날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를 바꾼 로빈슨 부인, 벤에게 묻습니다. 지금껏 모범적인 생활만 해온 벤은 그런 로빈슨 부인에게 화가 납니다. For God's sake, Mrs. Robinson. Here we are. You got me into your house. You give me a drink. You put on music. Now you start opening up your personal life to me and tell me your husband won't be home for hours. So? 자신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술을 주고 음악을 틀고 또 사생활을 얘기하고. Aren't you? 벤은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rs. Robinson, will you forgive me for what I just said? It's all right. It's not all right. It's the worst thing I ever said to anyone. 벤이 잘 걸려들지 않자 로빈슨 부인은 화제를 살짝 바꿉니다. 딸 엘레인이 그린 그림을 보지 않겠냐고요. Her portrait? Yes. No. We had it done last Christmas. Would you like to see it? Very much. 2층 방. 엘레인의 그림을 보고 있는 벤에게 로빈슨 부인은 등에 지퍼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Will you unzip my dress? I think 거절하는 벤. 부인은 손이 닿질 않아서 그러는 거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웃지요. 할 수 없이 지퍼를 내려주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옷을 훌훌 벗어버립니다. 당황한 벤. 집으로 가겠다면서 그 방을 뛰쳐나옵니다. I'm going home now. I apologize for what I said. I hope you can forget it. 로빈슨 부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Benjamin. Yes. Will you bring up my purse before you go? I have to go now. I'm sorry. I really don't want to put this on again. Won't you bring it up? Where is it? On the table in the hall. Ben, 핸드백 좀 갖다 줄래? 옷을 다시 입기 싫어서 그래. I'm in the bathroom. Well, here's the purse. Could you bring it up? 핸드백을 층계 위에 놓는 벤. 화를 내는 욕실의 로빈슨 부인. 핸드백을 다시 욕실 문 옆에 가져다 놓는 벤. 이번에는 방에 갖다 놓으라는 로빈슨 부인. 핸드백을 방 안에 가져다 놓는 벤. 그때 로빈슨 부인이 알몸으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Oh God. Oh, let me out. 너무 놀라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벤에게 로빈슨 부인은 끈끈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지금이 싫으면 언제라도 좋다고요. Yes, let me out. 벤이 부인과 위험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로빈슨 씨의 차 소리였죠. 아직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로빈슨 씨는 벤의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Well, I appreciate it. Oh, say, Elaine gets down from Berkeley on Saturday. 그리고 토요일에 딸 엘레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Now wait a minute. Oh, let me amend that. To bring this young man out here, because today he is 21 years old. 21번째 생일을 맞는 벤.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신형 잠수복을 선물합니다. Benjamin Brenner! 아버지에게 아들은 잠수복을 입은 장난감 병정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벤의 머릿속에는 로빈슨 부인과의 그날 밤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늦은 밤. 벤은 술 힘을 빌어 로빈슨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Hello. I don't quite know how to put this. Benjamin. Look, I was thinking about that time after the party. Where are you?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buy you a drink or something. Where are you? The Taft Hotel. Did you get a room? No. Now, I know it's pretty late, and if you'd rather... Give me an hour. What? I'll be there in an hour. 호텔 레스토랑에서 로빈슨 부인을 만나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방을 예약하는 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척이나 긴장합니다. A room. I'd like a room, please. Single room or a double room? Single, just for myself, please. Did you sign the register, please? Anything wrong, sir? What? No, nothing. Do you have any luggage, Mr. Gladstone? Luggage? Yes, yes, I do. 가명으로 사인하고. What? Where is your luggage? Well, it's in the car. It's out there in the car. Very good, sir. I'll have a porter bring it in. Oh, no. I mean, I'd rather not go to all the trouble of bringing it all in. I just have the toothbrush. I can get it myself. That's all right. Of course. I'll have a porter show you the room. Oh, well, actually, I... Just as soon find it myself. I just have a toothbrush to carry up, and I can handle it myself. Whatever you say, sir. Thank you. 호텔 지배인 앞에서도 어쩔 줄 모릅니다. Yes, for you. Thank you. Hello. Mrs. Robinson. Yes. It's Benjamin. Yes. Benjamin Braddock. Benjamin, where are you? Can you look through the glass? Can you see me now? Yes, I can. I got a single room. 방 열쇠를 손에 준 베인은 로빈슨 부인의 코앞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하죠. 지배인이 자신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방으로 먼저 가겠다고요. 로빈슨 부인은 잊은 게 없냐고 묻습니다. 정신이 없는 벤. 아, 인사를 잊은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방 호수를 가르쳐줘야지. It's 568. Thank you. You're welcome. Well, I'll see you later, Mrs. Robinson. 방으로 들어온 벤은 불도 켜지 않고 창문 블라인드도 모두 내립니다. 밝은 게 괴롭기 때문이죠. 드디어 등장하는 로빈슨 부인. 헬로, 벤저민. Hello, Mrs. Robinson. 담배 연기를 빨아들인 그녀가 연기를 내뿜기도 전에 다짜고짜 키스를 하는 벤. Well. 그때서야 담배 연기를 내뿜는 부인. Benjamin. 벤은 부인의 가슴에 손을 대보다가 갑자기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벤저민, would this be easier for you in the dark? Mrs. Robinson, I can't do this. You what? This is all terribly wrong.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 생각도 납니다. 로빈슨 부인이 그런 그에게 묻지요. 처음이냐고요.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Ask me anything you want. Is this your first time? Is this what? It is, isn't it? 학교에선 우등생이었는지 몰라도 여자에겐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는 벤. 로빈슨 부인과의 첫 밤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May she will stay, resting in my arms again. 두 사람의 밀회는 매일 밤 이어집니다. 이제 벤은 담배도 배웠고 밝은 호텔방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앳되고 맑았던 그의 표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As she must. The autumn winds blow chilly and cold. September I'll remember. A love once new has now grown old. You want to tell me about some of your college experiences? Oh, my God. 어느 날, 벤은 로빈슨 부인에게 그녀의 결혼 생활을 묻습니다. I got up. I fixed breakfast for my husband. There. There's something we could have a conversation about. Your husband. Oh. 미대생과 법대생이던 대학 시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로빈슨 부부였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방도 따로 쓰는 상태고요. 부인은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하는 바람에 로빈슨 씨와 결혼하게 된 것이었죠. 얘기를 듣던 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엘레인을 만나면 자세히 물어보겠다고요. Well, I guess I'll have to ask her out on a date and find out what the big deal is. Benjamin, don't you ever take that girl out. 순간 로빈슨 부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딸 엘레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요. Isn't it? 자신을 타락한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아서 몹시나 화가 난 벤. 하지만 로빈슨 부인은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이상 엘레인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거듭 얘기합니다. 결국 벤은 엘레인과 절대 사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But you won't ever take Elaine out, will you? I want you to promise me that. Look, why the hell did you bring this up? It never occurred to me to take her out. Then give me your word you won't. This is absurd. Promise me, Benjamin. All right, I promise. For Christ's sake, I promise I'll never take out Elaine Robinson. Thank you. 그렇지만 벤의 부모는 아들과 로빈슨 부인 사이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벤에게 엘레인을 만나라고 재촉합니다. Just 부모한테 떠밀려 엘레인과 첫 데이트를 하는 벤. 그는 엘레인이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할 뿐 그녀에게 무관심한 척합니다. Do you always drive like this? Yes. 게다가 일부러 운전도 난폭하게 해서 그녀를 놀라게 하죠.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듯 혼자서 스트립쇼가 펼쳐지는 술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Sit show. 착한 엘레인은 저녁 내내 벤이 취한 태도를 미뤄봐서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게 되죠.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린 채 술집을 뛰쳐나갑니다. Elaine, I'm sorry. Elaine. Are you home now? I'm sorry I took you in there. I think I better go home. Please. 엘레인의 깨끗한 마음에 사랑을 느끼는 벤. 부모의 강요로 데이트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엉뚱하게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레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입을 맞추지요. No, what I mean is that's why I've been acting this way. I'm not like this. I hate myself like this. 벤은 졸업 후 처음으로 엘레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늘 어른들이 만든 규칙에서 벗어나서 무례해도 좋으니까 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었다고요. 엘레인은 그런 벤을 이해합니다. Yes, I do. It's like I've been playing some kind of game, but the rules don't make any sense to me.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 이제 벤과 엘레인은 같은 세대 젊은이로서 공감대를 느낍니다. 물론 애정도 함께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I could make you some coffee. 애당초 저녁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로빈슨 부인과의 약속도 잊은 채 벤은 엘레인과 늦도록 데이트를 즐깁니다. 술 마시고 싶다는 벤에게 엘레인은 테프트 호텔로 가자고 합니다. Where are we going? I'm trying to think of where there's a place to have a drink around here. Isn't there one at the Taft Hotel? What is the matter? 벤은 당황합니다. 그곳은 로빈슨 부인과 미루회를 나누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Listen, Elaine, it seems to me that there isn't a bar here.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들어선 벤. There's the palm room right there. Good evening. Hello. How are you, sir? Good evening, Mr. Gladstone. Hello again. 도어맨, 벨보이, 청소부, 카운터. 호텔의 모든 종업원들이 벤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Let's go somewhere else. Do they know you? Of course not. Good evening, sir. Come on, Elaine, we're leaving. Mr. Gladstone, how are you? 급하게 호텔을 빠져나온 뒤 호텔 때문에 로빈슨 부인이 생각나 마음이 복잡해진 벤은 엘레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Elaine, I like you. I like you so much. 엉망이 된 듯한 자신의 삶이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기쁨에 넘치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벤에게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읽은 엘레인이 묻습니다. 누굴 사귀고 있냐고요? Benjamin, are you having an affair with someone? I'm sorry. I'm sorry, that's not my business. It just happened. It's just this thing that happened along with everything else. Can you understand that? Was she married or something? 벤은 상대가 유부녀고 그리고 지금은 끝난 사이라고 대답합니다. Yes, she had a husband and a son. Did they ever find out? No. And it's all over now? Yes. I'm glad. 벤은 진정 로빈슨 부인과의 무의미한 만남을 끝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대비가 퍼붓는 다음 날 엘라인과 드라이브를 하기로 한 벤의 차에 느닷없이 로빈슨 부인이 탑니다. 엘라인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벤을 협박합니다. 빗속을 뛰어나가는 벤. 그는 애절하게 엘레인을 부릅니다. 벤! 벤! I'm not dressed yet. 그리고 자기가 먼저 사실을 고백하려고 하죠. 뒤따라 달려온 로빈슨 부인. 엘레인은 그때서야 상황을 깨닫습니다. Yes, the married woman. That wasn't just some woman. What are you telling me? Benjamin, will you just tell me what this is all about? Oh, no. Elaine. Oh, my God. Please. Get out of here. Don't cry. Get out! Get out! Ben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엘레인.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로빈슨 부인이 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벤의 방황은 그 골이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엘레인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벤. 그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녀는 다시 학교로 떠나갑니다. 방학이 끝난 거죠. 벤은 그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이상도 없던 벤에게는 엘레인만이 자신을 구원할 미래였죠. 벤은 부모에게 엘레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Ben says that he and Elaine are getting married.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벤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걸 압니다. 이제 벤은 사랑을 찾아 엘레인이 있는 버클리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버클리 대학 부근에 새빵을 구해놓고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선뜻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몰래 훔쳐보고 따라다니기만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베인은 버스에 올라타는 엘레인을 발견합니다. 그녀 역시 버스를 쫓아오는 베인을 발견했고요.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headed. I'm meeting someone. Where? Where are you meeting this person? At the zoo. 그녀는 버스에 올라탄 벤에게 쌀쌀 맞게 대합니다. 벤은 동물원까지 따라갑니다. 엘레인이 그곳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Is that him over there? No. 그녀의 상대는 칼 스미스라는 같은 학교 의대생입니다. 벤이 보는 앞에서 다정스럽게 사라지는 두 사람.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Remember me to one who lives there. She once was a true love of mine. 다음 날 아침 엘레인이 벤을 찾아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그가 자기 때문에 머클리까지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벤은 그런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엘레인은 더욱 화가 납니다.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머니를 폭행한 남자가 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벤은 로빈슨 부인 말이 거짓이라면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소리치는 엘레인. Really 그녀의 비명 덕분에 벤은 새빵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짐을 싸는 벤에게 엘레인이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leave tomorrow. I don't understand. I don't want you to go anywhere. What? 그날 밤 엘레인은 다시 벤을 찾아옵니다. 키스를 하는 벤, 키스를 받아들이는 엘레인. 벤은 엘레인에게 청혼합니다. I don't know. But you might.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엘레인의 마음은 자신도 모를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엘레인의 갈등에 자신을 얻은 베인은 이제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펴입니다. 강의실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또 도서실에서까지. Well, where did he do it? I'd like to know where it happened. It wasn't in his car, was it? 엘레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졸라댑니다. 엘레인은 그런 베인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립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날 납치해. 그녀의 심정이지요. 베인은 엘레인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 반지도 사고요. 양팔 가득 결혼 준비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벤. 어두운 방 한가운데 로빈슨 씨가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온 거죠. 벤은 로빈슨 씨에게 아무런 개인 감정도 없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는 무의미했고 그리고 엘레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의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된 로빈슨 씨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고발할 수도 또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접어두겠어. 다만 한 가지, 엘레인은 안 돼. Elaine Robinson has left school. Her roommate's coming down with a note. 엘레인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벤에게 남긴 그녀의 편지 속에는 사랑하지만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베인은 엘레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차를 모으는 벤, 엘레인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갑니다. Hello, Benjamin. Where is she? Hello, get me the police, please. Where is Elaine? I'll be with you in a moment, Benjamin. 로빈슨 부인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찰을 부릅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고.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초대하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벤은 다시 버클리 대학으로 되돌아갑니다. 엘레인의 애인이었던 칼을 찾기 위해서죠. Say, fellas. Do any of you fellas know where Carl Smith is? He took off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get married. Yeah, probably one step ahead of the show. 칼은 벌써 결혼식장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를 통해 칼의 집이 산타바바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는 또 달립니다. 고속도로의 어느 주유소. 다급한 벤은 카레의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Listen to me. I'm Dr. Smith's brother. 자신을 줄여라 속이고 결혼식장을 알아내죠. I just got in from Portland and I've forgotten what church, you see? Oh, well, I'm not sure, but you might try the First Presbyterian. That's on Allen Street. Thank you. 알란노 교회. 벤은 정신없이 다시 차를 몹니다. 급한 그의 심정과는 달리 차가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차를 버린 벤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사색이 돼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벤의 눈앞에는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레인의 등이 보입니다. Oh, Jesus, God. No. 잠긴 유리문을 두들기면서 엘레인을 외치기 시작하는 벤. 엘레인은 넋이 나간 듯 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엘레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벤은 그 길로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런 그를 말리는 로빈슨 씨와 하객들. 하지만 벤은 불가사의한 힘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딸의 뺨을 치는 로빈슨 부인. 하지만 이미 엘레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쫓아오는 하객들을 향해 교회의 십자가로 문을 막아버리는 벤. 두 사람은 때마침 달려오던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옷이 다 찢긴 채 땀범벅이 된 우리들의 벤. 이상하게 쳐다보는 버스 승객들에게 얼굴 가득 미소를 보냅니다. 우리들의 예쁜 엘레인도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Be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 my collar to the cold.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졸업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졸업,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첫 출발이 또 졸업이 되겠죠. 떠남이자 만남의 시작. 여러분의 졸업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FM 영화음악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